묘향산 역사박물관 창립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2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묘향산 역사박물관 종업원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묘향산 역사박물관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분열의 영도사적이 깃든 애국주의 교양의 위력한 거점이며 조국의 명산 묘향산과 더불어 전해오는 명성 고적과 유물들을 원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이름 있는 민족문화유적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 36, 1947년 5월 3일 묘향산을 찾으시어 박물관을 내오고 보존관리를 잘할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으며 12여 차례나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대대손손 물려줄 국보적인 박물관으로 꾸리도록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기울이셨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묘향산 역사박물관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하시면서 역사 유적과 유물에 대한 선전을 기본으로 틀어주고 문화 유적들을 잘 보존관리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묘향산 역사박물관은 창립 후 지난 70년간 애국주의 교양의 위력한 거점으로 세계적인 문화유적지로 꾸려졌으며 인민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속에 선전했다고 축하문은 강조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보고회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